위대한 김정일 동지 회고 스웨리에 위원회와 김정일 용도자 회고 프랑스 위원회가 최근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 위원회가 14일과 15일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에서 각각 결성되었습니다.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점에서 그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광범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